어떤 사랑을 이렇게 혼자 남겨졌나요? 그리워 목이 메어와 그 이름을 부르지만 남겨진 초라한 내 모습을 기다릴 세월도 없이 차갑게 나를 잊으라. 뒤돌아 나를 떠나간 있나요? 당신의 뜻이라면 또 한 번 눈이 멀어도 가슴에 내 사랑을 묻어둘래요. 사랑하는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난 처음부터 그 사람의 남자가 아니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았고, 난 끝내 그녀의 뒷모습을 보아야만 했다. 그래, 이젠 웃어야지. 난 처음부터 사람의 남자가 아니었으니. 난 그대가 나의 삶이라 믿어왔지. 그대를 위해서 난 사는 거라고. 하지만 그대는 내가 원했던 사랑 단 한 번도 주지 않았네. 사랑 앞에 더 이상 무릎 꿇진 않겠어. 더 이상의 슬픔은 없을 테니까. 그대가 날 버리고 떠나 사랑할 수 있으니. 사랑이여 이제 내가 달려갈 테니 거기서 조금만 기다려줘. 사랑이여 이제 내가 움직일 테니 거기서 조금 기다려줘. 하필 나에게만 왜 하필 나에게만 이런 아픔을 주는지 사랑한다고 행복하다고 이렇게라도 볼 수 그대만 행복하면 그만인가요? 더 이상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한 번만 나를, 한 번만 나를 생각해 주면 안 되나요? 그대만 행복하면 그만인가요? 더 이상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한 번만 나를, 한 번만 나를 생각해 주면 안 되나요? 그래도 떠나가네요. 붙잡을 수는 없겠죠. 사랑했다고 한 번만 말해주세요. 저문다고 울터이냐 그리고 내가 작더냐 별이 지는 저 산 넘어 내 글이 쉬어가리라 바람아 불어라 이내 몸을 날려주렴아 하늘아 사랑하며 살터이다 친구를 사랑하리라 말이 없는 저들에게 애님을 그려보련다 바람아 불어라 이내 몸을 날려주렴아 하늘아 몸실어 떠나가련다 바람아 불어라 이내 몸을 날려주렴아 하늘아 구름아 내 몸실어 떠나가련다 거리마다 불빛이 흐느끼듯 우는 밤 세월 흐른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니 내 나이가 며칠만 꽃이 되어 진 세월 무더니도 참았던 외로움의 눈물이 사랑했어 사랑 사랑이 식기 전에 돌아가는 뒷모습 그냥 산채로 잡지도 못하고 그냥 산채로 당신은 노을 속에 멀어져가니 사랑이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네 하던 발길 돌려주세요 뒤돌아서 나를 보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나를 두고 가지 마세요 아, 노을 지는 들녘길에서 어쩔 줄 몰라 어쩔 줄 몰라 보니 노을빛 눈물에 가려 나만 혼자 들녘에 울고 섰으니 사랑이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네 가던 발길 돌려주세요 돌아서 나를 보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나를 두고 가지 마세요 아, 노을 지는 들녘길에서 어쩔 줄 어쩔 줄 몰라 그냥 빈다 어렴풋이 생각나고 여보 그때를 기억하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세월이 흘러가면 흰 머리가 늘어가면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어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어찌 혼자 가려워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야 말이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바람아 말해다오 인생이란 빌려왔다 사라지는 안개가 아니라 구름아 전해다오 사랑이란 바람결에 쓰러지는 갈대가 아니라고 마디마디 맺힌 사연 다리 뜸들리죠 소냐 아홉 마디 꺾인 사랑 결이 진들리지 소냐 아 사랑 사랑은 꺾였어도 마디마디 꽃으로 빛나는 구절초 그대는 마몰라라 말이 없고 끝도 없이 감겨오는 수심의 나날이여 그 누가 알아주리 우리 내 마음 속으로만 올라오는 시련의 아픔을 마디마디 맺힌 사연 다리 뜬들 잊을 소냐 아홉 마디 꺾인 사랑 별이 진들 잊을 소냐 아 사랑은 사랑은 꺾였어도 마디마디 꽃으로 빛나는 구절초 다시 돌아와 다시 나에게 돌아와. 그 언제라도